손목에 롤렉스는 boring 길거리도 배우린 노랜 노리라 보기엔 이건 범죄 Don't let him let me get in my zone we never know we never talk we cream in the Season here. 탑 대신 마이크 쥐고 황금만 팠던 idiot. What we do? 툭냈다 하면 boom. 불과 몇 년 후 자연스레 장악한 미디어. 뭉치면 닥치고 있어도 콘텐츠. 하! 뭔 일이 난 거야 92년도엔. 하! 역시나 과시는 부담 없는 소재. 하!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잡속해.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왜 넘버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네 장래 희망이 된 세월간이 Not talking 하루 종일 서는 무대 위 또는 작업실 Life of 5천만 분의 1 Hakuna Matata yeah. 날개 쳐파들다 yeah. Get money get famous Yeah it's our times yeah. 누울 자리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hey. Y'all are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hey. 앉아서 몸만 때려도는 소변 위에 쏟아지는 눈물 몰래 We go pull up 상쾌한 머리 위에 공기 Nobody can come over here Don't test this 증명은 안중에도 없어 난 interested Yeah yeah Get your casket 넌 참 재수 없는 삼각관계 억졌어 That's the exit Yo 사실이 바다 너의 셈이 넘쳐 만들어진 셈 재밌어 보인다고 뛰어들다 텐 세계의 큰 획을 그어 씩씩씩 삐뚤어진 의식참 재원이 머리 위에 띄워 지지지 넌 발 빼고 손 씻어 Drone mission clear Who's more gorgeous You or older That's who we are 손목에 Rolex season boring 길거리도 배우린 노랜 노리다 보기엔 이건 범죄 Don't let him let me get in my zone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옷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 셋 You like that? You don't like that? Da da da da da da da. Back 중에 back 내 몫을 원해 come on come on get some 다 같지만 어쩔 순 없잖아 What's up I'm right back 방아 sweaty cut back Plain Jane get high tech Don'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나에게 잃은 채로 추락했던 날 어두운 하늘 속에 갇혀 있던 날 그때쯤에 넌 날 끝내야 했어 Look up in the sky It's a bird It's a plane Whoa Buenas noches, gentecita. Sean bienvenidos a este programa especial de Fan Café. El día de hoy tenemos un programa increíble. Nos acompañan los chicos del grupo Dios. Ok, gente. Ellos vienen con toda la actitud. Es un grupo bastante increíble y se encuentra conformado por 4 integrantes. Ellos son Loki, Jay, Weeyoung y Hyung. Chicos, saluden. Annyeonghaseyo, marichiseyo. Annyeonghaseyo. Hola. Ok. Hola, chicos. Bueno, ya hay gente escuchándonos, entonces por ahí ya tenemos a nuestros escuchas de siempre. Y también quiero saludar a las fanbases que se están uniendo con nosotros. El día de hoy vamos a empezar con algo muy importante. Y es que los chicos no han debutado de manera oficial. Sin embargo, tienen ya una canción que se llama Touch Me. Es un single digital que se encuentra ya en plataformas como Spotify, Melon y Apple Music. Asimismo, podrán ver su video oficial directamente en su canal Dios Oficial. Los chicos tienen planeadas unas actividades ya con su fandom latinoamericano, empezando con Brasil, con los cuales estarán realizando un fan meeting. Chicos, ¿nos podrían hablar un poquito sobre su fan meeting con Brasil? ¿Cuándo se estará llevando a cabo y qué sorpresas nos pueden adelantar? ¿Nervo? 브라질이랑 팬미팅을 진행할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실 수 있나요? 브라질 날짜로 이야기하시면 12월 12일 브라질 날짜로 브라질 날짜로 12월 11일이요? 브라질 날짜로 12월 12일에 저희가 팬미팅을 네 진행합니다. Y ellos van a realizar el fan meeting el 12 de diciembre. 12 de diciembre. Muy bien. Sobre este fan meeting, chicos, ¿qué nos pueden adelantar? ¿Ustedes qué esperan de este fan meeting? ¿Qué es lo que se espera? 네, 저희가 첫 번째 팬미팅이랑 두 번째 팬미팅의 기획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팬미팅에서는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팬미팅은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밀접하게 바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리 Perfecto, muy bien, chicos. La verdad es que gente, si ustedes no han tenido la oportunidad de conocer a los chicos de Dios, se están perdiendo de mucho. Los chicos son increíbles, tienen un talento increíble. Y bueno, antes de empezar de lleno con la entrevista, chicos, me gustaría darles la bienvenida a este programa y agradecerles por acompañarnos el día de hoy. ¿Cómo se sienten de estar aquí con todos estos fans latinos que los están escuchando hoy? 네, 여러분 먼저 팬카페라는 프로그램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소감. 아, 소감. 현 씨, 어떠세요? 저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하는 약간 이런 저희 오피셜 안에서 이런 네, 자리를 말고는 처음이라 또 이제 너무 떨리고 빨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Sí, dice que se siente muy nervioso, como es la primera vez que hace un vivo así con gente latinoamericana, está muy nervioso y quiere conversar más y hablar más con nosotros. Wow. Qué bonitas palabras. ¿Alguien más quiere compartir cómo se sienten hoy? Oh, 한 분 더 소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돼서 que están nerviosos y está esperando mucho este programa. No, pues nuevamente, muchas gracias a ustedes. No estén nerviosos, chicos. La verdad es que la gente los adora. Tienen muchos fans aquí en Latinoamérica. Y pues bueno, espero que se diviertan mucho el día de hoy en este programa. Sí, 긴장하시지 말고요. 여기 남미에서 팬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드립니다.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 Muy bien. Ahora sí, vamos a empezar con esta entrevista, chicos. Y empecemos con la primera pregunta. ¿Alguna vez se imaginaron que estarían con sus fans internacionales tan pronto? 사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앞에 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Y dicen que nunca se lo imaginaron, pero una vez que lo están haciendo realidad, se sienten muy contentos, nerviosos y felices. ¿Eso? Ustedes lo no ven, gente, pero Loki está temblando. Loki... She could do it. She could do it. Que Loki se ve muy nervioso. ¿Puedes traducir? Loki la 긴장하는 거를 너무 너무 티가 난다고 그러네요. Y aparte, gente, o sea, yo los tengo aquí enfrente y de verdad, chicos, no puedo creer lo guapos que son, gente, de verdad. Me encantaría que los pudieran ver. Hyun trae un estilo súper increíble, me encanta su cabello. Jay se ve súper increíble, el suéter que trae me encanta. El pelo de Loki, su cabello morado es precioso. Y de Woojung, no hablemos del estilo de Woojung, gente. O sea, de verdad es increíble. Y bueno, gente, si ustedes de verdad están aquí porque quieren saber más de ellos, el día de hoy vamos a descoser toda la información sobre el grupo. Estén al pendiente porque también tenemos sorpresas para ustedes como fans con algunas preguntitas que las fanbases nos hicieron. Y bueno, Loki, nos están diciendo que ya te ganaste el corazón de una de nuestras escuchas. Pero... a Loki, que ya enamoró a un fan. 시청자분 한 명의 마음을 뺏어갔다네요, 로키 씨. 아, 진짜요? 아, 진짜? dice la líder del radio la que nos está escuchando que también está enamorada de Hyun. 네, 라디오 리더분이 현한테 반했다네요. 오케이. Vamos, chicos, con la siguiente pregunta. ¿Okay? Chicos, veo que ustedes tienen un estilo muy único en su música. Tienen un estilo muy fuerte. Y sé que se ha desarrollado a base de mucho esfuerzo. Sé que algunos de ustedes han tenido proyectos como solistas también. Woojung, yo sé que tienes una canción como solista que se llama Happy Day. Cuéntanos, ¿qué sientes de diferente de presentarte como solista a presentarte con Dios? De solo te vi ángulo algo en Deo. De Mbodel Gua Kachian Goran solo 데뷔한 거에 틀린 점? 막 불편한 점? 막 다른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가 좀 힘들지. 그치. 역시,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서포트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서포트. 부담이 좀 덜 되는 부분이죠. 무대를 혼자서 이렇게 다 채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Y dice que si le gusta haber sacado un solo, pero que le gusta mucho más estar acompañado de sus miembros porque sienten más acompañamiento, más calidez, digamos. Oh, qué lindo, qué omneo. Okay. Jay, yo quiero saber un poco más sobre ti. ¿Qué sientes de... ¿Cómo fue tu proceso como trainee? ¿Qué sientes de pertenecer hoy en día a esta agrupación? ¿Qué ha dejado en tu vida Dios? Perdón, ¿puedes repetir la pregunta? Sí. Jay, ¿qué ha dejado como aprendizaje pertenecer a Dios en tu vida? De Jay, sí. GOC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어떤 소감을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GC. 밖까지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형들이 시끄러워. Dice que siente que no puede hablar demasiado en este momento. 어떡해요? 쿠엔토노스 bueno, Jay, cuéntanos cómo es tu experiencia, cómo sientes que has crecido como persona al pertenecer a Dios. De Jay, sí, pero Kios이랑 활동하는 소감을 듣고 싶다는데 어떻게 되게 일단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Dice que vive muy al día a día. Perfecto. Vamos con la siguiente pregunta. Yo sé que Lucky y Hyun son bailarines expertos y tenemos dos preguntas también para ellos. Hyun, ¿cómo fue tu experiencia bailando con Teen Top y Jugyeom de GOT7? 네, 현씨 팀톱이랑 갓세븐 김? 주경. 주경이랑 같이 춤을 추게 된 소감이 어떤 건가요? 이제 티터스베니 같은 경우는 제 방송 처음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방송으로 가서 이제 무대에 서보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제 유경 같은 경우에는 저 원래 이제 같은 크루에서부터 원래 활동을 하던 친구라서 이제 되게 연습을 할 때부터 호흡도 잘 맞고 되게 조금 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무대 할 때도 큰 걱정이 없어서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Dice que con Ten fue un momento muy especial, que nunca lo esperó, que estuvo muy contento, y con Jugyeong, con él estuvo muy cómodo, con él que se llevaba muy bien, que iba muy a la... Creo que se nos perdió la traductora por unos segundos, pero ya no te escuchamos. ¿Hola? Ah, Listo, perdón, se te cortó un poquito la llamada. ¿Sí se terminó de escuchar? Se escuchó hasta que decías que se llevaba muy bien con él. Sí, y que las prácticas fueron muy cómodas porque iban a la par, como que se llevaban bien, o sea, se entendían, digamos. Okay. Sin decirse nada. Perfecto. Y bueno, de haber bailado con idols, a ser un idol, ¿cómo te sientes ahora al respecto? ¿A quién? Igual, a Hyun. De haber tenido estas experiencias siendo bailarín, ahora el ser un idol, ¿cómo se siente al respecto? Sí, 반가운 거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돌을 활동하는 소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실감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댄서로서 많은 무대를 경험할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제 할 것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렇게 춤만 잘 추면 됐었는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돼서 조금 무대할 때 이제 그만큼 좀 더 부담감이 있지만 그만큼 더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더 많은 노력도 하게 되고 네 좀 더 행복한 시간을 지금 진행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Dice que antes como bailarín solo era concentrarse en bailar bien y listo. Pero ahora que es un idol, siente esa carga porque tiene que estar a la par con su grupo. Pero que por más que tenga esa carga, sabe que recibe más amor como de parte de los fans que los ven.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현 씨. 감사합니다. Y bueno, Loki, pisaste un escenario muy grande antes de convertirte en parte de Dios. Estuviste en los Asian Artist Awards en 2019. ¿Cómo fue tu experiencia en este escenario? De Loki, sí, Dios se ha vuelto a visionar Asian Awards. AAA. 아, 이게 살짝 잘못 전달이 온 것 같긴 한데, 골든 디스크 어워즈이긴 합니다. 34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갓세븐 선배님들의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무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 어워즈. 게스트. 오케이. 이 cómo fue su experiencia? 아, 네, 그럼 거기서 무슨 소감을 받으셨나요? 아, 이게 엄청 큰 무대다 보니까 되게 영광,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주인공으로서 언젠가 그 자리에 있기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Dice que cómo fue un escenario tan grande que tuvo, se sintió muy glorioso, se le puede decir. Perfecto, pues ya verás. Sí, mucha gloria. Mucha gloria. Perfecto. Verán, chicas, que podrán llegar muy, muy lejos. Su talento es increíble. Y tienen muchos fans que están pendientes de ustedes. Entonces, tenemos una pregunta por parte de los fans y es que nos están preguntando si ustedes quieren venir a países como México, Brasil, Bolivia, Argentina, países de Latinoamérica, si está en sus planes venir. Sí, 여러분의 재능이 많은 걸 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중남미 중에 방문하러 오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멕시코나 무슨 칠레, 콜롬비아, 아니면 중남미 중에 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이제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다 투어 전부 다 가보고 싶은 저희 기업으로 계신 분이면 어디든 어디든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Sí, dice que cuando todo esto de COVID se tranquilice, planea donde estén los fans de ellos, planean ir a todos lados, hacer un tour por toda Latinoamérica. Perfecto, pues los esperamos con muchas ansias de este lado de el océano, chicos. Pali. 오세요. 저기는 많아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가고 싶어요. Y bueno, vamos a preguntar algo muy importante que a todos sus fans nos tiene en espera. ¿Tenemos ya una fecha oficial para su debut? Ah, sí. Se debut va a ser el 아니면 아직 비밀로 남겨두는 건가요? 공식 데뷔는 제가 저희가 이제 프리 데뷔 앨범을 두 개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앨범을 준비 중인데 2월에 2월에 Lo van a debutar en febrero y el oficial en mayo. Ok, perfecto. Pues ya escucharon, gente, estén súper al pendiente de sus redes oficiales. Los podrán encontrar en Instagram como dios-oficial. También los pueden encontrar en Twitter como dios-oficial. Y por supuesto en su canal de YouTube, Dios Oficial. De igual manera, no olviden ir a consultar la página de su agencia BM Music Label, que es la agencia que da hogar a estos chicos. Pero bueno, vamos a ir al primer corte musical, gente. No se despeguen, vayan preparando aquellas dudas que tengan, porque los chicos de Dios están ansiosos de conocer a sus fans también. Entonces, en breve regresamos, gente. Nos vamos a ir a escuchar la canción de Woojung, Happy Day, y algunos de los increíbles covers que ellos han realizado. Asimismo, vamos a escuchar su canción pre-debut, Touch. Entonces, vamos y volvemos, gente. Pero, ¿les puedes decir que vamos al corte, porfa? De acuerdo. 듣고 올게. 휴식 시간이 있을 겁니다. Happy day. Vamos y volvemos, gente. Están escuchando Fan Café solo aquí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괜찮은 지금 널 흔적 없는 에너지 yeah. 알아줄까 아껴둔 난방이면 지나간 시간도 되돌려 온다는 헌터 트리글 하 달이 달이 뜨지 않을 세상에 싫어 다가와도 왔죠 멈추지 않아 go up 어어어어어어 찌깍찌깍대 멈추지 않아 it's a bomb 어어어어어 bother me real real real 비켜라 blue light on 머릿속을 흔들고 니나 니나 니나 비켜라 the red light on 주고받는 T14 달이 달이 뜨지 않을 세상에 싫어 다가와도 왔죠 전에 연애하네 Yeah I'm a genius No 나는 마이너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아 Yeah I'm a genius Oh really Jesus 너 빼고 모두 다 인정하는 천재상에 I wanna be the genius 모두가 인정하는 누구나 천재길 바라지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누구보다 잘나가는 부자가 되길 바라며 일들이 잘 풀리는 남자가 동경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천재가 되길 바라며 세상을 소유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관심을 드러나는 네 말처럼 떡잎을 낼지 못해달라 나는 하루누와 나 빼고 아마추어 같아 사람들 채널 안 돌리고 표로 갔다 면서 칭찬해줘서 뜨거워 낮잠 검증 것이 더 붙어 따라랐다 Hey!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Are you so freaking serio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Yeah! Freaking genius! 다섯 살 때부터 난 genius 내가 할 필요 없어 너와 다른 Elliot 뚫어지긴 났어 마치 아들이치 Killian 늘 들어 특히 사람들이 너 노래가 질리면 나 그럴 일 없어 그게 뭐야 그럼 아니지 genius 시계 트렌 같은 소리 네 놈에게는 틀린가 신께 빌린 유대는 펼치는 게 이모이니 바닥 놈은 그댄 분이 삼다 거린 듯막 이래 한다 럭을 벌어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내 워커홀릭 우정이 싸만들었지 관심사에 무관심 때대도 관심 없지 금손이라면 먹고라면 대신 뿌려 원래 비밀을 얘기해 앞가림도 아는 천지 나 같은 놈에게 넌 노려의 철퇴 그런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별 수 없네 아 구름으로 바닥 많이 기어보네 고난 천재 굶어봐서 더 높아 너 빼고 아마추어 같아 삼지 채널 안 돌리고 프로 같아 면서 칭찬해줘서 뜨거워 낮자 검증 것이 너부터 따라랐다. Hey,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I'm so freaking serio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yeah, freaking genius.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freaking genius. De vuelta, gentecita, disculpen la demora, tuvimos unos problemas técnicos, pero ya volvimos a este programa Fan Café. Los chicos ya están entrando en confianza, ya se les está quitando los nerviosos y pues obviamente seguimos aquí con este increíble grupo llamado Dios. Para toda esa gentecita que apenas se va uniendo a la emisión, bueno, les cuento un poquito. Ya hablamos sobre su canción pre-debut, Touch Me. Ya nos contaron que están a punto de sacar su debut con un primer single que estará realizándose en febrero y posteriormente tendremos el debut oficial. Así que estén súper al pendiente de sus redes sociales. De verdad, no pueden perderse ni un solo momento de información de estos chicos. Además, que suben videos increíbles, les encanta estar en contacto con sus fans y están súper divertidos los videos que hacen de Reels que están haciendo. Entonces, no se los pueden perder. Pero bueno, vamos a seguir con la entrevista, chicos, y vengo con una pregunta muy, muy importante. El estilo musical que ustedes tienen es muy único, muy fuerte. Y me gustaría saber, ¿qué artistas los influencian para tener el estilo que hoy tienen? Sí, Touch Me 관련해서요? 네.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음악. 아, 우정 씨는 어느 분한테 음악적 영감을 받으셨는지. 자신의 거지. 약간 저희 팀이 이렇게 춤추는 친구들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좀 강렬한 비디오를 이렇게 춤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려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강한 게 필요했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Beast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한테 영감을 받았어요. 네, 저희 친구들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네. ¿Cómo era la pregunta? ¿De quiénes eran sus influencias? Ah, sí, no tienen unas influencias así tal cual, sino ellos propios, porque la mayoría son bailarines, entonces como que se caracteriza más con eso y ellos mismos son sus influencias. Perfecto, de verdad. Es muy bueno que ustedes creen su estilo. Es increíble. La verdad es que muy pocos grupos tienen la oportunidad de crear un estilo único y ustedes lo están logrando bastante bien. Sí, 본인들한테 받는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Bueno, ahora una pregunta hacia Latinoamérica. ¿Les gustaría dedicar su trabajo hacia el fan latinoamericano? Es decir, como hacer canciones tal vez en español o en algún idioma de Latinoamérica. De, ¿혹시 Latin? Sí, les gustaría dedicar su trabajo hacia sus fans latinos, como canciones en español o como en algo que representa a Latinoamérica en su música. 나중에 대해서 혹시 중남 미중 팬분들을 위한 음악이던가 따로 만들 생각은 있으신가요? 스페인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언어로? 스페인어였어요. 그럼요. Dicen que sí. Que sí requiere. Sí, sí, sí. Sí, sí. Sí. Okay. Perfecto, pues me encanta que tengan esa actitud. Qué bueno que quieran dedicar esto hacia sus fans, porque de verdad Latinoamérica tiene un amor muy grande para ustedes. Tienen un fandom muy, muy grande aquí. Y bueno, la siguiente pregunta, chicos, es más personal, más de ustedes. Me gustaría saber de cada uno cuáles son sus géneros musicales favoritos y su artista favorito. 네,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네요. 각자의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도 있는지 본인들을 어디서 누구한테 영감을 받는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한 명씩 하면 될까요? 네. 네네네. 그럼 현 씨부터. 저부터요? 네. Let's go first. 저는... 말을 봤대. 저는 마마무의 화사 선배님은 항상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거 알아요? 하하하하. 난... 이 세션 께서 아티스트 que le gusta la artista 화사 de mamá. 나도. Bueno, JC. 에스파 선배님의 에스파 그룹의 민터 선배님을 노래 할 때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 뭔지 알았어요? 영감을 받았습니까? 네. 아니 영감은 못 받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제가 하지 말아요? 목소리 기... 메로? Ay, es que se me está cortando. Ah. Jay dice que a él le gusta, a él le gusta del grupo esta, Winter. Winter. Oh, Winter. Winter. Winter. ¿Lo que sí? 저는, 일단 팝 가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크리스 브라운님이랑 그리고 한국에서는 J-Park 선배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J-Park. De la parte pop, y no sé quién es Chris Brown. Chris Brown. Yes. Y de los coreanos, J-Park. Wow. A los fans, hay muchos fans que amarían verte bailar Moomé de J-Park. 팬분들이 몸매를 몸매 춤추시는 커버를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몸매. 근데 ya los fans saben de sus videos de Reels. Deberían subir un video bailando esa canción. Ok, ya lo escucharon, gente. Si quieren ver a Loki y a los demás integrantes del grupo bailando Mongme, estén al pendiente de su Instagram para el momento en el que suban este reel. Y bueno, vamos ahora con Weeyoung. YG 엔터테인먼트 가수분들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고요. 이제 팝 가수는 이제 샘 스미스. 네. 그리고 요즘은 배드번. 네. 관심 있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Sí, William dice que le gusta a todos los cantantes de YG y así pop, Stan Smith y Red Bond, que los está viendo muy seguido. Wow, se vagió. Ok, bueno, sigamos con la siguiente pregunta. Y bueno, chicos, ustedes empezaron con un estilo muy fuerte, un poco como hip hop, muy bailable. ¿Les gustaría intentar un género diferente de música? De que Dios은 hip hop에 관련돼서 더 빛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쪽으로도 춤을 출 생각은 있으신가요? 글쎄, 힙합에서 빛나는. 아, 힙합! 그래서 다른 방향의 춤이야? 네. 아! 형 같은 경우는 현재 장르를.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힙합뿐만 아니라 하우스를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춤출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하우스도 하고, 사실 더 많은 장르의 춤들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Dicen que si quieren tratar de bailar más house o otros tipos de música aparte de hip hop. Okay. ¿Intentarían una canción con un ritmo latino? Hyun ya cantó Despacito una vez. ¿Ustedes como grupo les gustaría tener una canción propia de un género latino? 라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곡들을 저희 앨범에 수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dicen que aparte de latino cualquier otro tipo de idioma quieren como ponerlo parte, ser parte, ¿no? Ponerlo parte de su álbum. Del álbum. Perfecto. Quieren ser como más internacionales. La verdad, chicos, es que es increíble por parte de ustedes que estén abiertos y dispuestos a ser parte a sus fans de su música. Eso es algo que muy pocos grupos hacen y que de verdad usted los hace resaltar, ¿saben? No sé cómo traducir eso. Solo diles que pues los fans agradecen que los quieran incluir en su música. 팬들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같이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팬들한테 감사하죠. 디아모 무초. 디아모 무초. 오케이. 무슨 게임 하셨어요? 아마 마스, 아마 팬. No, Pues creo que el amor es recíproco. La verdad, los fans que nos están escuchando en estos momentos están muy felices y muy emocionados de poder estar compartiendo este momento con ustedes. Y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기쁘다고 하네요, 팬분들. 저희도 당신들과 함께하면 기쁩니다. Bueno, vamos a hacer una pregunta de una de las fanbases, que la fanbase es Dios Tubi. La pregunta es, en este momento, ¿qué es lo que los inspira? Ay, no sé, cómo en este momento, ¿qué los hace? ¿Qué los ayuda a trabajar en su música? 지금 팬분 한 명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고 있는지. 아, 회사에 무슨 네, 아니 무슨 아니요 무슨 마음으로 어떠신지 지금 활동하면서. 아, 저희 신경 활동하는 신경이요. 네. 일단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호분들이 존재해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Duo, el fans, el fandom se llama Duo. Ok, perfecto. Pues vamos a ir al siguiente corte musical, gente. Ya regresaremos. Nos vamos a ir a escuchar justamente a Hyun cantándonos en español con Despacito. También estaremos escuchando un cover de Loki, Story of Someone I Know. Y estaremos escuchando un increíble cover de Duechita, interpretado por Loki y Jay. No se despeguen, gente, regresamos y seguiremos con más preguntitas. Vamos y volvemos, están escuchando Fan Café, solo aquí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은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 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 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 데려다 주고 그는 마차 타고 집에 돌아와 쓰고. 부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렸어.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지 스토리조차 나 행복 베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뭔가 이상했대.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고.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 하얀 손끝에 야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또 아파하는 모습에 징계를 안 내. 나는 말해줬어. 인정해.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냐. 몇 번이고 부정했어. 애써 배고픈 거지처럼 부거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 아닌 동정. 나 너무 슬퍼. 나 방금 나라고 했니? 너무 감정이 입했나 봐. 이해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안 하고 친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진짜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했어.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참 별일이야. 유치하지 않냐?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한가?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아니다. 아니야. 그냥 말해줘. Go. 찍고 있어. 로켄제이 대주터 가자. Okay, let's go. Yeah. 당장 놈의 목을 쳐. 예뻐서 난 네가 탐이 나 넌 너무 착해서 난 네가 탐이 나 웬만한 여자는 쳐다본 적 없니 내가 왜 이럴까 바보처럼 매일매일을 또 너만 떠올려 눈을 감아도 또 너만 떠올려 널 볼 때마다 난 막 심장이 떨려 숨이 막혀 These guys stopping me. Cap Emily. What's your name? I will. Just come on and play. Don't worry about money, 놀자. 오빠가 머리 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n a girl. I'm a boy, but you an a girl. I'm a boy, you an a girl. 아름다운 여잔데 좀 받아야 해. 아는 친구들 불러 모아. 흥이 많고 섞어 성 좋은 애들로만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아참 이 렉은 절대 안 틀 거야 흠뻑 사져져 알콜로 샤워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저거 주망태는 누가 낚아 챌린지 키는 컸어도 기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한 페스티벌에 날 알아봐도 티나게 리액션 하지 말아줘 인스톱 대신 목적이 맹고도 챙겨서 나가줘 목이는 누나들 want to see my tattoo 전화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집하는 즉시 귀가 좋지 Don't worry about money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n a girl I'm a boy but you an a girl I'm a boy you an a girl 아름다운 여잔데 좀 받아야 해 to my little friends 개념도 차이지 실수하지 않게 당부해놨지 와, 부담 없이 누리면 돼 Don't worry about money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groove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want a girl What? I'm a boy but you want a girl oh. I'm a boy you want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좀 받아야 해 Y estamos de vuelta, gente. Gracias por continuar con nosotros en emisión. Los chicos de Dios ya están entrando todavía más en confianza con nosotros. Ya hasta están aprendiendo algunas frases en español para decirles más adelante. Pero yo sé que ustedes todavía tienen curiosidad sobre cosas de ellos. Quieren conocerlos más a detalle y vamos a empezar a conocerlos más. Entonces, chicos, ¿están listos? Are you ready, guys? Yeah, yeah. Okay, Vero, ¿estás lista? Sí. Perfecto. Okay. Vamos a hacer unas preguntas un poco más personales para conocerlos más. Entonces, la primera pregunta que me gustaría hacerles es: ¿a qué edad supieron que querían ser idols? 네, 더 개인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몇 살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었나요? 이현 씨는 몇 살 때부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19살 때. 15. Bueno, no hace falta. Bueno, Woojung dijo que y Loki dijeron que a los 19. También Jay y Hyun nos dijo que desde los 15. Entonces, desde muy chiquitos ya sabían que querían ser idols. ¿Qué los inspiró a ser idols?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또 다시 무엇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나요? 무엇을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이유? 이유! 어떤 이유? 무엇을 보고 아이돌이 꿈을 달려왔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저는 원래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무대에서 물론 뒤에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예술이긴 하지만 제 욕심에는 그게 미처 닿지 못해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아이돌의 꿈을 꾸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Por ejemplo, Loki es era antes un bailarín, pero como no podía brillar tanto y quería brillar, tener un brillo propio, decidió ser idol desde chico, desde entonces. ¿Qué hay de TJ? Él dice que a partir de ver a BTS dijo, necesito ser idol. He says, be your initial. Okay, Hyun? 네, 현 씨는요? 저는 원래 약간 잘 하진 않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같은 게 있으면 꼭 그렇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약간 무대 가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안심. Sean dice que desde chico no lo hacía bien, pero los actos así para demostrar sus habilidades en la escuela siempre se presentaba y desde ahí pensó que quería ser idol, crecer como idol. Perfecto. ¿Y qué hay sobre ti, Wiyoung? Mucho. Pero yo creo que en el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싫어가지고 약간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의 직업은 이거다 이렇게 확정이 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성장 비세께 아시 나토랄멘테 se dio cuenta que ese era su trabajo a partir de que se subió al escenario, bailaba, cantaba, se dio cuenta que sí, esto es para mí, soy para esto. Perfecto. Pues me alegra mucho saber que todos sintieron ese llamado, que lo que los inspira es crecer y tener una oportunidad propia. Antes de continuar con los chicos, me gustaría agradecer también a todas las fanbases que nos están acompañando. Tenemos fanbases de Bolivia, tenemos fanbases aquí en México, desde Mérida. Nos están escuchando de diferentes partes de Latinoamérica. Ahorita les mandamos un saludo también a todas. Y pues nada, muchas gracias por estarnos acompañando. Y a la gente que nos acompaña de manera cotidiana, también muchas gracias. Y bueno, recuerden gente estar también súper al pendiente de las redes sociales de los chicos, porque pues ahí tendremos más información sobre ellos, podremos continuar viendo sus videos, el video que Loki nos prometió bailando Mome. Entonces estén súper súper al pendiente, no dejen de seguirlos. Les recuerdo las redes sociales, son Dios-Oficial en Instagram y en Twitter y Dios-Oficial en YouTube. Entonces vayan a darse una vuelta por su canal. Tienen vlogs, tienen covers de baile. La verdad es que los chicos son extremadamente talentosos. Y bueno chicos, ahora sí, volviendo con ustedes, una pregunta nuevamente de los fans. Esta es de la fanbase Mérida, Dios Mérida México. ¿Con qué artista les gustaría colaborar alguna vez? 네, 아주 다른 팬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하고 싶나요? 콜라보. 한국 아티스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외국 아티스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Se refiere a un artista. Así, latinoamericano o pop. Cualquier artista con el o coreano. Cualquier nacionalidad de artista que ellos quisieran colaborar. Okay. Sí, amo artista Chung. ¿Hay un artista? Sí, yo tengo un artista y un artista. 저 이제 한국 아티스트는 청아 선배님 같이 콜라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아티스트 분은 저 그 데리앙키님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Hyun dice que de los coreanos quiere hacer una colaboración con Chona y así de otro país con Daddy Yankee. Wow, Daddy Yankee. La verdad es que es muy, muy el estilo de Hyun. Creo que Hyun se adapta muy bien al estilo latino. ¿Qué nos puedes decir tú, Jay? ¿Con qué artista te gustaría colaborar? Jay, ¿con qué artista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아이유 선배님이랑 엔스파 윈터 선배님 JD dice que los coreanos con IU y la artista, bueno, la artista Winta y de otros países, ahí no entendí quién dijo. ¿Puedes preguntarle nuevamente de otro país con quién colaboraría? Charlie Puth. Sí, creo que Charlie Puth y su música va muy bien con la voz de Hyun. Tiene un estilo vocal muy, muy lindo. Sí, de Jay. Perdón. Y bueno, ¿qué nos puedes decir tú, Loki? Ah, 저는 국내에서는 제시 선배님하고 해외에서는 칼디비님이랑 한번 파워풀한 랩을 한번 콜라보하고 싶습니다. Bueno, Loki dice que de los coreanos quiere hacer una colaboración con Jesse y fuera de, bueno, de otro país con Cardi B, que tiene un rap bastante versatil y poderoso. Ok, entonces, ¿te gustaría colaborar con Cardi B por su rap? Cardi B랑 콜라보 하고 싶으면 랩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죠? 아, 모르겠어. 네. 네. 네. Dice que por supuesto por el rap. Perfecto. Y el baile. Ok, ¿y qué nos puedes contar tú, Young? Chino. 네, 네, 네. 국내 가수분은 이제 좀 비비님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있을게요. 해외 가수는 이제 벤츠니스. 아니 이런 거 하는데 나의 약간 나의 대화하고 약간 느낌이 나서. 이게 연결이 끊어지고 있어요. 네, 키빈님이 한번 이제 콜라보를 해보고 싶고 이제 네. 팝 가수는 니키미나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하시네요. Dice que de los coreanos, Ujung dice que de los coreanos quiere hacer una colaboración con Kibi. Dice que él quiere cantar y que ella le haga la parte de rap, que le rape en su canción. Sería muy interesante porque tu voz, Woojung, es muy tierna, como muy de baladas. Entonces sería muy interesante ver tu voz en contraste con el rap de Nicki Minaj. 네, 같이 콜라보하는 거를 되게 기대하거든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발라드 느낌이나 쓰레기 들어가면. 오케이. Vamos con la siguiente pregunta. Y es, ¿cuáles consideran que son sus mejores habilidades? De poner un verde chico de Kisori en la texta y no se la puse en la casera. Power. I got the power. Superman? 힘? 네. 내가 디오스에서 힘을 건너고 있습니다. 니세 형께서 habilidad es la fuerza. Ok. ¿Qué, Jay, ¿cuál sería tu habilidad? Jay dice que tiene la voz así grave y él es bien paciente, pacífico, ante todo, ¿cómo se le dice? Desorden, es pacífico, paciente, puede estar tranquilito. ¿Qué? Esa es su habilidad, dice. Sí, puedo notarlo porque eres el más tranquilo de los cuatro en este momento. De Boon 중에 제일 차분하고 얌전하신 것 같다고 하네요. Oh, yes. 과연? 예. 예. Yo quiero aprovechar, gente, y es algo que les va a encantar a todas las fans que nos están escuchando. Aprovechando la voz profunda de Jay, vamos a pedirle que les diga una de las palabras que les enseñé hace rato. Jay, ¿podrías con tu voz profunda decirle, saludar a las fans en español? Jay씨, 혹시 스페인어로 팬분들한테 제이씨의 목소리로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Si quieres tú. Okay. 스페인어로 이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Okay. 말해주세요. Hola. Hola. Guapas. Guapas. Ok, pero ¿puedes decirle, Vero, que lo diga con la voz más profunda que pueda? Hola, guapas. Hola, guapas. Hola, guapas. Hola, guapas. Hola, guapas. Te va, Kyo. Ok. Rukishi, ¿cuál es tu habilidad? Ah, 저요? 네. 저는 제이와 반대로 어떠한 조용한 상황이 있어도 그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입담을 갖고 있습니다. Dice Loki que él, a comparación de Jay, que es muy tranquilo, él es todo lo contrario. es como una ola. Sí, de hecho, Jay es el más tranquilo y está sentado justo al lado de Loki, chicos. Y Loki es quien está poniendo el ambiente, ¿saben? Es el que empieza a bailar, es el que empieza como a cantar. Entonces sí, sí, Loki, yo puedo ver que eres el más energético del grupo. De Ivan y Loki Shidache. 분위기를 업시키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좋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막 원래 막 이렇게 시끄러우신 것 같아요. Dice que sí, sí es un cumplido, ¿no? Porque sí, es un cumplido. Woojung, ¿cuál es tu habilidad? 네, 우정 씨는 어떤 기술? 아,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합니다. 약간 만들기나 손길이 그림이나 약간 버티 치는 손재치 이렇게 손재주가 좋다.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걸이 이런 거 뭐지? 저희 팀원들 액세서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거나 아니면 옷을 입고 만나거나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이제 뮤직비디오 보시면 제가 만든 액세서리나 이제 뮤직비디오만 옷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dice que su habilidad es todo lo que se puede hacer con mano. Manualidades todo lo hace bien. Incluso los accesorios que aparecen en los music videos de ellos lo hizo todo él. Wow. Y la ropa también lo transformó, lo reconstruyó. Wow, qué increíble. La verdad es que es un talento que requiere muchísima paciencia, Woojung. Y si lo hiciste tú, si tú hiciste los accesorios y la ropa, me encantaron. De verdad es que los accesorios y la ropa que salen en los videos es increíble. El music video es un 나중에 액세서리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목적 홍보. Dice que luego va a hacer una tienda de accesorios que le tenga mucho amor, que lo espere. Perfecto, pues ya escucharon, gente, lo tenemos aquí en exclusiva y nos están enseñando los accesorios que está haciendo Woojung y están increíbles. O sea, yo de verdad, gente, estoy 100% seguro que todos lo van a querer. Deberían hacer envíos. Sí, por favor, Woojung, cuando abras la tienda, asegúrate de que haya envíos a Latinoamérica. Me das al cuello. La verdad es que está súper, súper bonito. Les voy a pasar una foto para que lo vean, gente, porque de verdad, de verdad, de verdad que no se pueden perder la oportunidad de comprar estos accesorios. Les voy a postear la foto en nuestro Instagram y bueno, podrán ir a verla mientras vamos al siguiente bloque musical. No olviden de igual manera ir a seguir a los chicos en sus redes sociales. Les recuerdo, están como Dios Oficial en Instagram, perdón, Dios-Oficial en Instagram y Twitter y Dios Oficial en YouTube. Entonces, vamos a ir a escuchar un cover justamente de Woojung con la canción Weekend de Taeyong. También vamos a escuchar a Hyun con la canción de DPR Live, Text Me. Y estaremos escuchando también un cover de Loki con Woojung de Aespa con Next Level. No se despeguen, gente. Vamos y volvemos con más preguntas y empezamos también con frases en español. Entonces, están escuchando Fan Café, solo aquí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I'm 어디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짐 두고 온 내 작은 짐 과목의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더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Bullet Mamba.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 팔이 꼬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연한지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좋은 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뭐를 하든 경쟁 알아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전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 성공해 안 그래 맞는 말이지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눈 똑바로 뜬 채로 내 레벨에는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 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줄 침대 니 기차 번진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 온더 비차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하이에나 계속 칠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 타네 걱정한 적 없음 마차 시간 한 번도 해봤던 커튼이의 빛을 완벽히 못 가려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은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기 올라와도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Yeah yeah yeah yeah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참 문신 때문에 긴 발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지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당돼 지금 내 옆엔 로키 그리고 BM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yeah, 여기 yeah, 산다 전에 yeah, yeah.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e are yeah.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iOS 작업을 해 스튜디오에 갇힌 채로 돈 벌 꿈이해 사랑은 개 나 조라해 난 성공하기 전에 연애 안해 Yeah I'm a genius No 나는 마이너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아 Yeah I'm a genius Oh really genius 너 빼고 모두 다 인정하는 천재상에 I wanna be the genius 모두가 인정하는 누구나 천재이길 바라지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누구보다 잘나가는 부자가 되길 바라며 일들이 잘 풀리는 남자가 동경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천재가 되길 바라며 세상을 소유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관심을 드러나는 네 말처럼 떡잎은 애초부터 달라 나는 하루누와 나 빼고 아마추어 같아 사람들 채널 안 돌리고 프로 같아 면서 칭찬해줘서 뜨거워 낮잠 검증고시 더 붙어 따라랐다 hey!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Are you so freaking serio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Yeah! Freaking genius! 6살 때부터 난 genius 내가 할 필요 없어 너와 다른 Elliot 뚫어지긴 나서 마치 아들이지 Killian 늘 들어듣기 사람들이 너 노래가 질리면 나 그럴 일 없어 그게 뭐야 그럼 아니지 genius 시계춤 같은 소리 네 놈에게는 틀린가 신께 빌린 유대는 펼치는 게 이무인이 바닥 놈은 그댄 분이 삼다 거린 듯막 이래 한다 럭을 벌어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달려 워커홀릭 우정이 사만 들었지 관심사에 무관심대대도 관심 없지 손이라면 먹고라면 대신 뿌려 원래 비밀을 얘기 앞가림도 아는 천재 나 같은 놈에게 넌 노려의 철퇴 그런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별 수 없네 앞으로 무릎 바닥 많이 기어보네 고난 천재 굶어봐서 더 돼 아름다워 나 배고 아마추어 같아 잠시 채널 안 돌리고 프로 같아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에 거참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Yeah. 언제부턴가 불안해질까 하는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We want it. Come on, show me the way to Cosmo. Yeah, yeah, yeah. 너네 만방을 만들어내 황과 Crest S. 시켜 넣기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나비수리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넥스 레벨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re guest the villain what's the name Bullet Mamba Sorry can answer your car at the moment cash freely Got me focused on him Lips, wow, you ain't even trying Girl, you don't feel me now, feel me now I'm tryna get to you, you know you want me to I'm born, know why you want it, ooh, swarm Coming to your mind Got a really love it, stalling 갈색 머리, black cardi 예쁘다, 나는 the view 둘 중 고르라면 you I am playing, it's true Baby, let me ask you 걸려오는 전화, 지금 친구 What? Don't answer, after party, what? Oh. Just cancel, I can get you hooked oh. I'm not sir, and you know you wanna stay 일단 손을 잡아, babe We can find a good place and go communicate, yeah Like what's your music taste, yeah 너 이름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꼬리 말아, 일단 01번 yeah. Text me when you're free Text me when you're free hey. When you're free, when you're free, baby 문자를 줘, baby hey. 생각이 날 때 시간 내서 갈게 And be on the rocks, maybe Then we can, show me how you, Got me focused Got me focused on her lips Wow, you ain't even Trying, girl, you don't feel me now. Ay, I'm trying to get to you. You know you want me to. I'm gone. And I know how you want it. Oh, hello. Oh, then why you like you and me? Oh, who gets in she got that the tante? Perfect. I put them she should be. Action, romance, so comedy. Comedy, you just let me. You're dying, Jago, you're like Jose. Yeah, just text me. 그때 마주친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지. 우린 서로. 올라 에스타모스 데레타 엔 판카세 맞죠 Bueno chicos, ya escucharon adiós, ya estamos de vuelta Y bueno, vamos a seguir ya con la última parte de la entrevista Esto es muy triste, no nos queremos ir Ellos tampoco se quieren ir, pero pues ya estamos llegando a ese momento Entonces gentecita Vamos a empezar ya con las últimas preguntas y espero que ustedes estén listos. Chicos, si ustedes no fueran idols, ¿qué profesión les gustaría tener? 공예 쪽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Dice mucho que si no hubiera sido algo, se hubiera dedicado en la parte más artística de diseño. ¿Qué? Diseño. La verdad es que sería muy bueno tener una línea de ropa Wuya Wuyang. Esperemos que pronto puedas. Tener una línea de ropa y accesorios para que tus fans puedan vestirse como tú. Rocky, sí. Ah, yo desde la escuela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 아이돌을 가르치는 과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 네, 체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Y solo que él se graduó en la parte de deporte y si no hubiera sido rival, estaría enseñándole a los niños deportes. Deporte. ¿Cuál es tu deporte favorito, Loki? Dice que si es el fútbol, que es badminton. Okay. Badminton. Yeah. Okay. JC. Yeah. 저는 약간 학과는 물리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사실 딱히 뭐 따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아니어서 뭐라 할지는 모르겠어요. Dice que se graduó por así decir como una parte de madura, pero que si no hubiera sido algo que no está seguro de que se hubiera dedicado. Ok, entonces estudiaste para ser modelo. ¿Te gustaría participar en alguna pasarela? ¿Y para qué marca? Modelo과 학생이었습니다. Ah, no, es que él fue alumno. No, es que se graduó. Ok, pero si fueras modelo, ¿con qué marcas te gustaría colaborar? Con la marca Model y Shetani Open Maker랑 같이 colaborar하고 싶었을까요? Maker Brand? Maker Brand. 지방시. 지방시. 지방시 브랜드. 지방시. Perfecto, la verdad es que serías muy buen modelo. Eres muy guapo y además tienes mucha elegancia. Hensi. Hensi. 저도 원래 어렸을 때 운동선수가 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원래 체대를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운동을 잊어버렸지만, 네, 만약에 제가 예술 쪽에 관심이 없었다면 저도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 체육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현재 당연히 tenía mucho interés en el deporte y que si no hubiera sido idol también para él hubiera sido algún profesor de educación física relacionado con el deporte. Ok, ¿y cuál es tu deporte favorito, Ian? Y por un gusto, ¿qué es lo que más me gusta? 저는 다, 네, 거의 웬만한 달리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달려서. Dice que le gusta a todos los deportes en general. Todo que sea con cuerpo, todos los deportes. Ok, perfecto. Y bueno, gente, esta es una pregunta que nos hace Dios Colombia. ¿Cuál ha sido la cosa más difícil de ser un idol? 팬분 중 한 명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돌을 활동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네요. 막내부터 볼까요? Who first? 난 집이 멀어요. Dice Jay que lo más difícil es que a él le queda lejos de su casa. Okay, ¿y qué nos puedes decir tú, Hyun? 저 같은 경우는 시차 적응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침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 네. 현 dice que lo más difícil de ser idol es mantener una vida, como se dice, pareja, porque él trabaja de noche, de día, como que no tiene un horario fijo de trabajo y su cuerpo físicamente se agota mucho. Okay. Sí, creo que es muy difícil la parte de trabajar todo el tiempo. Pero verás, Sion, que tendrás muchas recompensas muy pronto. ¿Qué es lo que se llama? Cash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물이 아직은 여러 개가 배고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Cash 역시 아이돌 하다 보면 일을 이렇게 겸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Dice Ujong que lo más difícil es que como algunos son tan famosos y no pueden tener un trabajo aparte más que ser idol, lo más difícil es tener ahorrar o tener dinero. ¿Puedo relacionarme contigo, Ujong? La verdad es que para todos, hasta los fans, es muy difícil guardar dinero. Loki. 아, 저는 원래 운동을 하고 했던 만큼 안 꾸미고 다녔는데 이제 아이돌 하면서 이제 꾸미고 막 입구는 입고 막 화장 가고 하니까 이게 약간 피곤한 것 같아요. 원래는 막 운동복 입고 막 스웨터 아,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스웨터 하고 Loki dice que como él al haber sido un deportista y no le gusta como ¿cómo se le dice? Ponerse bonito, arreglarse, digamos, pero ahora como tiene que estar constantemente arreglándose y todo eso, eso le parece medio difícil estar siempre producido. Okay, sí. Creo que es una de las partes más difíciles que considero de ser artista, que tu imagen es muy importante. Entonces, muchas veces tienes que sacrificar comodidad por poder verte bien. Dice que eres más hablador, pero que se está. Que me está recibiendo. Está bien. No te preocupes, quién sabe. Ok, esta es otra pregunta de los fans. Y esta viene desde el fandom de México en León. ¿Cuál fue la primera impresión que tuvieron al saber que tenían tantos fans en Latinoamérica? México, ¿qué número dicen goya? Yo me imagino que mi fandom lo que van a tener algo, ¿cómo es que me va a dar la ya? Entonces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온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너무 agradecidos me dijeron. O sea, sintieron mucho agradecimiento y fueron, o sea, su incentivo para poder seguir creciendo y demostrarles más a sus fans. Wow, qué lindos. Y bueno, gente, justamente como parte de que están sorprendidos de que tienen tantos fans aquí, los chicos accedieron a pedido de una de nuestros fans a cantarnos una canción a capela, un cachito de una canción. Entonces, chicos, el micrófono es todo suyo. Boys and Girls de Chico. Entonces, Hell is Hell. No way these guys stop me. Get the move. I'm a boy, you want a girl. I'm a boy, but you want a girl. I'm a boy, you want a girl. 아름다운 여정 그저 받아야 해. 친구들 불러 모아 나도 살고 성조를 불러만 여긴 한국 잊지 마서 구적인 느낌 가득 가참 일렉은 절대 안 될 거야. 흠뻑 따져줘 알콜로 샤워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저 우중한테는 누가 날까 챌린지 키는 커서도 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한 패스크리베리 워아 워아 날 알아봐도 피나길 리액션 하지 말아줘 워아 워아 인스톱 되지 목적임을 모두 챙겨서 날려줘 워아 워아 아무리 내 누나들 모두 심한 타투 천하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한 그 즉시 기가 좋지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Ok, chicos, pues ya llegamos a ese momento en el que tenemos que despedirnos, pero antes de irnos vamos a leer las últimas preguntas de los fans, ¿vale? Entonces, chicos, nos preguntan también si a ustedes les gustaría aprender español y hacer algo completamente en español.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할게요. 팬분 질문들. 스페인어를 배워서 따로 일본어 스페인어로만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스페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할 것 같아요. Of course! 네. 스페인어로 하는 걸 저희가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발음 걱정이에요. Dicen que si tienen la idea, pero la pronunciación va a ser fea vista. Yo les ayudo. 도와주신대요. Ok, pues chicos, por el momento esto ha sido todo. Les agradezco muchísimo el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especial. No olviden estar súper al pendiente de los chicos de Dios en todas sus redes sociales. Les recuerdo una vez más, Dios-oficial en Twitter y en Instagram. Y en su canal de YouTube los podrán encontrar como Dios Oficial. Chicos,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l día de hoy. Hemos llegado al final de la emisión. Espero que se hayan divertido mucho y que pronto puedan volver a visitarnos en Fan Café. Y bueno, que puedan venir muy pronto a Latinoamérica.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팬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팬카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진짜 너무 기대하고요. 나중에 실물로 팬미팅이 진행했으면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방송은 다들 즐겁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희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저희 이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보러 와주신 저희 팬들, 그리고 오늘 처음 뵌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디오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Sus últimas palabras fueron muchas gracias al público por estar escuchándonos, por seguir apoyándonos desde la pantalla, bueno, o desde los audífonos, o sea, y gracias a ti, Iván, por haber hecho posible este encuentro, que los amo mucho. ¡감사합니다! Soy Mamuru de Saedureka. Pueden hacer su... saludo de despedida. Sí. 네, 저희 디오스 첫 번째 프리데이 앨범 터치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앨범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인사할게요. 그래 그래 그건 그래 터치미 지금까지 디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ueno chicos, pues muchas gracias, esto fue todo y no olviden estar al pendiente de los chicos de Dios en sus redes sociales. Se quedan escuchando un par de cancioncitas más, justamente nos vamos a escuchar nuevamente Touch Me para que la puedan volver a disfrutar. ¡Hasta luego! Yeah, when I'm alone, don't want to drown. Double A Studio A 갇힌 채로 돈 벌 꿈이해 사랑은 게 나 조라해 난 성공하기 전에 연애하네 Yeah I'm a genius No 나는 마이너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아 Yeah I'm a genius Oh really genius 너 빼고 모두 다 인정하는 I wanna be the genie 모두가 인정하는 누구나 천재길 바라지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누구보다 잘 나가는 부자가 되길 바라며 일들이 잘 풀리는 남자가 동경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천재가 되길 바라며 세상을 소유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관심을 끌어 나는 네 말처럼 떡잎은 내 주부터 달라 나는 하루누와 나 빼고 아마추어 같아 사람들 채널 안 돌리고 표로 갔다 몇사 칭찬해줘서 뜨거워 낮잠 검증 것이 더 붙었다랐다 Hey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Oh Are you so freaking serio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Yeah, freaking genius 다섯 살 때부터 난 genius 내가 할 필요 없어 너와 다른 Elliot 뚫어지긴 했어 마치 아들이치 Killian 늘 들어듣기 사람들이 너 노래가 질리면 나 그럴 일 없어 그게 뭐야 그럼 아니지 genius 신기 트렌 같은 소리니 놈에게는 틀린가 신기 빌린 요새는 펼치는 게 이모이니 바닥 넘어게 된 분이 삼다 걸린듯 막 이래 한다 럭을 벌어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달려 워커홀릭 우정이 싸만 들었지 관심사에 무관심 때대도 관심 없지 손이라면 먹고라면 대신 뿌려 원래 비밀을 얘기 앞가림도 아는 천지 나 같은 놈이 너 노려의 절대 그런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별 수 없네 구름으로 바닥 많이 기어보네 고난 천재 굶어봐서도 I don't know why 너 아마추어 같아 사람들 채널 안 돌리고 프로 같아 너사 칭찬해줘서 뜨거워 낮자 건지고 싶어 붙었다랐다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So freaking serio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Yeah freaking genius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I'm a genius So freaking genius